알아가보면 고향마을 숲속에서 울던 비둘기 들리는데 그 소리 가슴에 젖어 아카시아 필 무렵 그 기억들이 찬 바람 속 서름을 어루만져 주네 알아가 보면 고향 마을 뒷산에서 만난 그 처자 보이는데 그 모습 가슴에 젖어 진달래 꽃보다 주던 추억이 찬 바람 속 서름을 어루만져 주네